처럼 흰 눈이 내려와 너무 예쁜 눈이 내리는데 가슴 한켠이 시려오더니 네가 또 생각이 난다. 왜 이럴까? 난 우리 행복했던 그때가 거리에 선명해져. 흰 눈이 내리면 왜 네가 생각나는데, 왜 네가 보고 싶은데, 언제까지 이래야 해. 눈 다 그치고 다시 날 좋으면 너를 잊을까. 그때는 잊게 될까. 거리에 선명해져. 흰 눈이 내리면 왜 네가 생각나는데, 왜 네가 보고 싶은데, 언제까지 이래야 해. 눈 다 그치고 다시 날 줘. 아프지는 않냐고 아무 일